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노래기야 춤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최인선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김은정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 책에는 천개의 발이라는 이름의 노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다리가 많으면 이름이 천개의 발일까요? 어느 날 노래기 천개의 발한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 갑자기 발이 뒤엉켜버린 것이지요. 순간 노래기는 걷는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노래기는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간밤의 꿈. 넷째 날 아침 햇살 한 줄기가 집안으로 비쳐들자 천개의 발은 눈을 번쩍 떴어요. 머릿속에는 간밤의 꿈이 그대로 있었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잔물결 하나가 천개의 발에게로 스르르 밀려드는 꿈이었답니다. 지금처럼 꿈에서도 잠자리에 길게 누워 있었는데 잔물결 때문에 요가 젖으면 어떡하지? 하고 중얼대다가 참! 이건 꿈이지? 하며 바로 안심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놀랄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천개의 발이 모른 척하며 잔물결에 몸을 맡겼더니 이내 몸이 찰랑찰랑 파동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걷고 있지 뭐예요? 천개의 발은 예전처럼 재빠르게 나무 위를 기어가 박새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주고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박새들이 놀라 뒤로 자빠지는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런데 한 번도 춤을 추어보지 않은 천개의 발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춤을 추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울고 갈 노릇이었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잔물결의 파동이 몸에 남아있을 때 연습을 시작해야 했어요. 천개의 발은 눈을 감았어요. 다시! 전날 애써 익혔던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났지만 중요한 것은 잔물결의 파동이었어요. 리듬 없이 춤추기 힘든 것처럼 몸 전체의 파동 없이는 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천개의 발은 그것을 알기에 다리가 아닌 가슴 속에서 잔물결의 파동을 느껴보려고 했지요. 얼마 안 가 뻣뻣한 다리가 풀리면서 몸이 나긋해졌어요. 다시! 되살아난 잔물결이 천개의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개의 발은 잔물결이 흔들어주는 대로 흐느적흐느적 움직였어요. 어머니의 품속처럼 그윽하고 편안한 느낌이 천개의 발을 휘감았어요. 그래! 이거야 이거! 점차 다리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몸이 부드럽게 파동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천개의 발은 발밤발밤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코끝에 시원한 공기가 느껴져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죠? 자신의 몸이 창가에 붙어 있었어요. 어라? 내가 여기 있네? 기껏해야 바닥을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벽을 기어올라 창가에 이르렀으니 놀라운 일이죠? 그럼 눈을 뜨고 한번 해봐야지. 천개의 발은 두근대는 가슴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을 내디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발을 내딛고 다음에는 네 번째 발을 내디뎠어요. 사실 실제로 이렇게 차근차근 걸음을 내딛지는 못했답니다. 첫 번째 발을 내딛자 자연스럽게 다음 발이 따라 붙고 그 다음은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몸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찌하다 보니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필 새도 없이 신나게 걷고 있었어요. 휘파람까지 불면서요. 야! 된다 돼!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장아장 잘 걷는 자신의 다리를 보니 천개의 발은 감격이 밀려왔어요. 알고 보니 잔물결은 밖에서 밀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기 몸 안에 있었는데 잠시 놓쳐버린 것이었죠. 이제 잔물결과 다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두 번 다시 놓칠 일은 없을 거예요. 천개의 발은 그동안 잠가둔 문을 활짝 열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며 미친 듯 숲을 쏟아다녔어요. 야호! 내가 걷는다! 내가 걷는다고! 다섯 번째 이야기, 원리를 찾아서. 닷새만의 외출이었어요. 천개의 발은 다시 걷게 된 다리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자유의 맛은 또 얼마나 달콤한가요? 집에 돌아와 잠깐 쉬고 있는데 거미와 박새들이 천개의 발을 축하하러 왔어요. 박새들은 드디어 숨겨둔 비밀을 찾았구나 하며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벌써 어두워지는 시각이라 박새들은 다음날 아침 나무 위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먼저 돌아갔어요. 비결이라니? 정말 그런 것을 찾았어? 거미가 반가운 기색으로 청개의 발에게 물었어요. 아니, 난 그냥 잔물결이 되었다 생각하고 걸었는데? 거미가 되물었어요. 그래? 그럼 잔물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천개의 발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잔물결은 잔물결이지 거미줄이 거미줄인 것처럼. 천개의 발은 거미줄을 떠올렸어요. 거미는 어떻게 집을 지을까?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천개의 발은 거미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어떻게 집 짓는 기술을 배웠니? 거기에 무슨 비결은 없어? 비결 없이도 집은 대강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지으려면 숨겨둔 비밀을 써야 돼. 내가 전에 말했잖아. 조금씩 연구를 한다고. 나에게도 그런 건 없어. 그런 것 없이 예전에도 잘 걸었고 지금도 잘 걷거든. 이것으로 난 만족해. 그럼 됐지 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천개의 발은 왠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끼떡이 좀 남았어. 뭔가 할 일이 남은 것처럼. 그러자 거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졸리다며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천개의 발은 모처럼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천개의 발은 아침 산책을 나가지 않았어요. 박새들은 천개의 발이 늦잠을 자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 다음날 만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천개의 발이 늦잠을 자느라 산책을 걸은 것은 아니었어요. 천개의 발은 일찍 일어나 306개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한창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었죠. 한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난 만족해. 더 이상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고 두려워. 딴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동안 애쓴 것에 비하면 여기에서 만족하는 건 허무해. 그저 예전처럼 걷기만 할 뿐인걸. 노래기들이 어떻게 걷는지, 어떤 원리로 걷는지 알아내고 싶어. 그러면 걷는 법을 또 잊어버린다고 해도 문제없잖아? 원리를 알게 되면 지난번에 거미가 말한 대로 무언가 멋진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천개의 발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꼭 알고 싶었어요. 천개의 발은 몸을 고추 세웠어요. 미쳐야 본전! 손해볼 것 없지! 다리를 돌아보니 우리 준비되었어요! 하고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다리들이 작게 합창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천개의 발이 힘차게 외쳤어요. 좋아, 걷기 시작! 그러자 306개의 다리는 잘 훈련된 병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천개의 발은 다리들에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고 구령을 붙였어요. 다리가 구령에 맞춰 잘 걷자 천개의 발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답니다. 멈춰! 제자리 걸음! 우양우! 좌양좌! 천개의 발은 자신의 다리가 걷고 멈추고 방향을 트는 것을 관찰하며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1번 오른쪽 다리가 앞서 나갈 때 왼쪽 2번 다리가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 2번 왼쪽 다리는 다시 3번 오른쪽 다리를 부르고.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다 헷갈리면 천개의 발은 다리에게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볼래? 하고 정중히 부탁했어요. 1번과 3번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29번도 31번과 같이 움직일까? 청개의 발은 자신이 어느덧 연구자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연구자는 연구가 무척 흥미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박자가 문제야. 동시에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반박자 넣는 걸까? 연구를 하는 동안 청개의 발은 몇 번이나 다리가 뻣뻣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리가 또 꼬일까 봐 솔직히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냈어요. 여기서 그만둔다면 실패자가 될 테니까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 조금만 더 해보자. 청개의 발은 남아있는 이끼떡을 마저 삼키고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다리를 내 몸이 아닌 다른 몸이라고 생각하니 다리한테 화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머릿속이 뻥 뚫리면서 무언가 터득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그래! 이거야! 이거! 간단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다리를 펼쳤다 오므렸다. 청개의 발은 이것을 잔물결 원리라고 이름 붙이고는 얼른 공책에 적어두었어요. 그러곤 잔물결 원리에 따라 306개의 다리로 조심조심 걸어보았어요. 우와! 난 천재야, 천재! 청개의 발이 껑충대는 걸 보고 창밖에서 박새들이 속삭였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다리가 또 말을 안 듣나? 아니야,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중이야. 맞아, 그러겠지? 여섯 번째 이야기, 노래기야 춤춰라. 잔물결 원리를 완전히 익히는 데는 며칠이 더 필요했어요. 청개의 발은 집안에 틀어박혀 이런저런 동작을 연습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빨리 뛰기와 두 다리로 콩콩 뛰기는 일찌감치 뗐고 왼쪽 다리로만 걷기, 물구나무 서기, 앞쪽 다리로만 걸으면서 뒤쪽 발로 손뼉치기, 핑그르르 돌면서 발 구르기도 쉽게 해냈어요. 이끼떡이 떨어져 좀 아쉬웠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청개의 발은 내친 김에 최신 스타들의 춤 동작도 시도했어요. 머리로 팽그르르 돌기, 이건 비보이, 뒤로 걷기, 이건 마이클 잭슨, 빙글빙글 돌기, 이건 김연아. 예전 같으면 이런 동작들은 꿈도 꾸지 못했겠지만 잔물결 원리를 알아낸 지금으로서는 겁날 것이 없었지요. 연습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걸요. 예전처럼 걷기만 하는 것은 심심하고 따분했어요. 왜 이렇게 다리가 잘 움직이지? 꼭 날개를 단 것 같아. 청개의 발은 흥겹게 다리춤을 추었어요. 꿈에서 추었던 그 춤을 지금 추고 있는 기분이 들어 내심 놀랐답니다. 한바탕 춤을 추고 나자 몰래 와 있던 거미와 박새들이 창문 턱에서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역시 해낼 줄 알았다니까. 그래, 노래기들한테는 무슨 비결이 있다고 했잖아. 비결도 비결이지만 끈기 역시 최고야 최고. 정말 혼자 보기 아깝다. 노래기 만세! 청개의 발 만세! 청개의 발은 조금 어색했지만 박새들의 말을 막지는 않았어요. 박새들도 거미도 고맙게 느껴졌지요. 그때 박새 중 하나가 눈을 찡긋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오늘 신문 보았어? 뭐? 오늘의 운세? 아니 그것 말고 얼마 있으면 숲속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기사 말이야. 오늘부터 출연자들 신청을 받는데. 딴 박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알고 있지. 우리도 신청을 하자. 청개의 발과 함께 공연을 하는 거야. 우리가 노래를 하고 청개의 발이 춤을 추고. 그러자 갑자기 박새들은 집이 떠나갈 듯 짹짹거렸어요. 안 그래도 뭔가 색다른 일을 찾던 중이었거든요. 대찬성이야, 대찬성! 청개의 발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박새들은 공연 계획을 짠다고 몰려갔어요. 드디어 숲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오늘을 위해 박새들은 306개의 구두를 만들고 합창 연습을 했어요. 청개의 발도 자기만의 춤을 고안해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과연 그동안 준비한 것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까요?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호랑거미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다음 공연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공연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공연일 것입니다. 노래기 천개의 발과 박새들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뭇잎을 들추며 박새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박새 중 하나가 고운 목소리로 햇빛은 어떻게 세상을 반짝이게 할까의 첫 소절을 길게 부르자 천개의 발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306개의 무지개색 구두를 신고요. 구경꾼들이 구두에 한눈을 파는 사이 박새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어요. 곧이어 천개의 발이 경쾌한 다리춤으로 무대를 누비기 시작했어요. 햇빛은 어떻게 세상을 반짝이게 할까? 바람은 어떻게 나뭇잎을 흔들까? 소낙비는 왜 갑자기 퍼부으며 천둥은 왜 무섭게 으르렁거릴까? 그런 질문 나에게 하지 마요. 세상을 만든 건 내가 아니니까. 애벌레는 왜 힘들게 껍질을 짚고 나와야 할까? 벌은 왜 쉴 틈 없이 꿀을 모으러 다녀야 할까? 바람에 날려가는 저 꽃씨는 어디에 떨어질까? 새들은 왜 아침마다 소란스레 지적일까? 그런 질문 나에게 하지 마요. 세상을 만든 건 내가 아니니까. 답을 알 수 없거든 세상을 바라보세요.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을 즐기세요. 세상은 즐기는 만큼 멋진 곳이에요. 천개의 발로 춤출 수 있는 멋진 곳이에요. 햇빛과 바람과 소낙비와 천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곳에 답이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 남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답은 질문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답을 알 수 없거든 세상을 바라보세요.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을 즐기세요. 구경꾼들은 천개의 발의 놀라운 춤에 푹 빠져들었어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 많은 다리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위로 솟구쳤다 떨어졌다 하는지 구경꾼들은 모두 넋이 나간 채 공연을 지켜보았어요. 천개의 발과 박새 합창단이 무릎 인사로 공연을 마치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멋진데? 놀라워.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공연이야. 대단해. 우리 숲에 진짜 춤꾼이 난 거야. 이렇게 찬사를 쏟아놓는 구경꾼들 속에 혼자 눈물을 찔끔거리는 나이든 노래기가 있었어요. 천개의 발에 편지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어머니였답니다. 어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온 천개의 발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단다. 네가 걷지 못하게 되었든 이렇게 춤을 잘 추게 되었든. 천개의 발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에게 이렇게 많은 다리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천개의 발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좀 바빠졌답니다. 춤을 배우러 오는 노래기들에게 춤 강습도 하고 다리가 꼬인 노래기들에게는 잘못된 걸음걸이를 고쳐주었어요. 누가 다리가 엉켜 꼼짝을 못한다고 말을 들으면 천개의 발은 직접 찾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천개의 발은 책상에 앉아 틈틈이 책을 씁니다. 잔물결 원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지요. 어머니가 이끼떡을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끈기 역시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에 천개의 발은 오늘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간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